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창문 쪽으로 뒷마당을 바라보니까 마당 뒤쪽에서 뭔가 뾰족한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싶어서 가보았더니만 원래 울타리 쪽에 대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 대나무가 어떻게 씨앗이 이렇게 날라왔는지 뒷마당 중앙 부분에서 죽순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디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죽순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뽑으려고 제가 뽑는데 이게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고 위에 죽순만 연한 부분만 이렇게 톡톡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기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대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찾아보니까 대나무는 뿌리가 아주 넓게 이렇게 또 깊게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보통 이제 위도 줄기도 잘 오면서 뿌리도 점점 깊어지고 넓게 퍼지는데 대나무는 죽순이 올라올 때쯤 되면 이미 뿌리가 아주 깊게 사방으로 뻗어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내가 땅을 다 뒤집어 엎어도 하나만은 이렇게 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니까 진짜 이 뿌리가 옆으로 해가지고 뭐 곰방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 작은 거 하나 뽑았는데 거의 이 정도 되는 땅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지금 자라나면 죽순만 똑똑 끊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마침 그때 오늘 설교를 제가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때 마침 이 생각이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 대나무가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죽순이 올라올 그 시점에는 이미 뿌리가 깊게 이렇게 혹은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행동이 나올 때는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행동에 대한 뿌리가 깊게 퍼져 있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이미 수십 번 혹은 깊게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을 그냥 우리 하나 축성 끊듯이 끊으면 그게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대나무 죽순같이 그런 뾰족한 아주 나쁜 행동을 하나 하는데 이게 나쁜 행동이니까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탁 죽순 끊듯이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이제 그다음부터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 그 생각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또 계속해서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게 뿌리 내린 생각, 이 깊게 뿌리 내린 생각을 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계관 나는 그런 거창한 거 유창한 거 모른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 누구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양태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생각이 분리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과 행동이 무관한 사람들을 혹시 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될 사람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무관하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행동, 단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행동 하나가 있다, 내가 그것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또 반복돼서 고질적인 나쁜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속에 있는 행동에 깊게 뿌리 내린 그 생각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그 생각에 기초해서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파는 그런 행동이 그런 배반의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지도자 제임스 알렌이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다. 잘 들어보세요.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론들이 나오냐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성공한다. 너의 인생이 성공한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도, 적극적인 사고도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도자 제임스 알렌이 말한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나눕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대한 생각, 땅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위의 것에 대한 생각과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정도가 아니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그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뿐만 아니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이것들을 인하여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를 반대라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인데 그 영광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은 나중에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멸망,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진노, 멸망, 사망, 원수 끔찍한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단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영혼입니다. 이 단어 중에 하나라도 우리와 연관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주 비참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슨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멸망,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가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안연하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엄청나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것과 하나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즉 성과 돈에 관한 것입니다. 음란한 것, 성적인 것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돈에 관련된 것, 소유욕에 관련된 것은 사유욕과 탐심에 해당합니다. 즉 악한 생각, 땅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러면 음란한 생각들입니다. 음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소유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쾌락과 이 땅에서의 어떤 부유함을 생각하는 이 땅의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이 땅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생각을 하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지금 여기에 땅의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사욕과 탐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땅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 속에 분명히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분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은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분명한 구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없는가?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마실 것과 나의 입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간구하면 그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먹을 것이며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셔놓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땅에 쌓아놓고 즐기기 위한 즉 소유욕에서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의 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뒤의 것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서 수단으로서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쾌락 즐길까 성적인 것 어떻게 많이 모을까 어떻게 많이 쌓아둘까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도 사고 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로서 내가 내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내일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다. 무조건 이런 자기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자기가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기 위해서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나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나도 이 땅의 쾌락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적극적인 사고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면 멸망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땅의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쫓는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삶의 목적으로부터 잘못된 생각, 땅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육신이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잘못된 인생의 목적으로부터 땅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우리의 청년들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되 육신을 위하여 벌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 됩니다. 공부를 하되 나의 육신을 위하여 공부를 하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벌되 영을 위해서 벌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됩니다. 자, 똑같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이 땅에서 쾌락과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소유와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땅의 생각이며, 그것으로부터 땅의 생각이 나오면 결국은 그것은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벌지만 영을 위해서, 위의 것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면 그것은 똑같이 돈을 버는 행위고 행동이고 일이지만 영의 일이 되고 영적인 일이 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육신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나?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나?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반드시 그 잘못된 목적에서 땅의 생각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마귀에서, 마귀가 주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했듯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땅의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치우라 혹은 염려하고 있는 사람, 걱정하고 있는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생각을 치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을 치우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생각을 치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치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생각을 치우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뭔가 생각이 자꾸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을 자기 위해서 막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결국 새벽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벗으라면 더 쉽습니다. 내가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데 손에서 물건을 놓아라 하면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놓아라,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을 치우라, 이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그렇다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라면 내가 생각을 안 할 때에 안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싶을 때 해야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기 싫은데도, 하기 싫은데도 계속 생각이 난다면 이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룟 유다가 경험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파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엄청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좀 떨어지는 사람은 한 4만 번 하겠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게 평균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1.44초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1.44초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생각 속에서 물론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하나씩 땅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끼어넣습니다. 하루에 6만 번의 생각 속에서 마귀는 솔직히 우리의 생각 속에 땅의 생각을 하나 싹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 싹 끼어넣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 중에 살짝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왔는지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마귀가 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렇게 살며시 들어온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살며시 들어온 예수를 팔려는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는 비참한 인생, 멸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브래드 피트입니다. 이 브래드 피트가 영화와 관련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필름이 한 끝에 필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돌리느냐 그러면 1초에 24컷이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1초에 24컷이 싹 지나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장 한 장의 사진, 즉 1초에 24컷의 사진이 연속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24컷의 그 영화 중에 1초에 한 번씩 이 브래드 피트는 영화 속에서 가족 영화인데 24컷 1초에 한 번씩 음란한 그림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전혀 그 음란한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너무나 감동적인 그 가족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 영화를 보는 사람이 가족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옆에 사람을 음흉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영화 속에서는 그런 음란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1초에 한 끗씩 잡아 넣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잔상이 그것을 캐치해내서 분명히 감동적인 가족영화를 보는데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음흉한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다가 옆에 아가씨를, 옆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활짝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 속에 땅의 생각을 살짝 씌고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방심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를 멸망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렇게 슬며시 들어오고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사로잡지 않으면, 이 생각, 땅의 생각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 멸망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말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심각한 병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심각한 병에 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사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좋은 의사도 찾아보고 좋은 병원에도 가보고 또 좋은 약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병에 걸려도 조용하게 죽는 것이 뭐 대수인가? 진짜 초연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악한 생각, 땅의 생각은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사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땅의 생각이 내한테 있다면, 내가 땅의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들어와 있는 땅의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살며시 집어넣은 땅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들어와 있는 땅의 생각들, 나도 인지 못하고,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생각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 성령의 검은 너무나 예리한 검이어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숨겨놓은 그 악한 생각들, 땅의 생각들, 마귀가 넣어놓은 그 생각들을 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생각들을 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땅의 생각들을 다 도려내야 돼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마치 24컷 속에 숨어있는 그 음란한 한 컷을 찾아내는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의롭다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컷의 세상적인 것, 음란한 것, 땅의 생각들을 성령의 검은 정확히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땅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악한 생각, 땅의 생각을 넣어줄 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정말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뭘 감사하느냐?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울 때에 풍랑일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위기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땅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땅의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궁극적으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저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도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다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땅의 생각을 통하여서 멸망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는 길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의 생각을 피해가고 땅의 생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의 것, 말씀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는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행여나 땅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줄 알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마음과 시선이 가 있다면 이제 그곳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땅의 생각에 대한 저주로부터, 땅의 생각에 대한 그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땅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